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에서 감자 채종에 대한 민족 토론회가 25일과 26일 농업과학원 평양남세과학연구소에서 진행됐습니다. 토론회는 성중앙기관 과학연구 교육연관 부문의 일꾼들 연구사들과 주주 유럽동맹 협조 대표부 성원들이 참가했습니다. 토론회에서 발언자들은 세계적으로 건강 장수 식품인 감자에 대한 수요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 오늘 우리나라에서 감자 종자 연구 사업이 활발히 벌어져 생산 실천에서 그 생활력이 나타나고 있는 데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이어 우리나라에서 감자 농사의 현 실태와 전망, 가을 감자 채정에서 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재배 기술적 방도에 대한 연구 등의 제목으로 토론들이 있었습니다.